오늘 뭐 볼까? 뇌풀 연구소. 안녕하세요. 11월 29일. 오늘 뭐 볼까? 뇌풀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행복한 일주일 보내셨나요?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쯤 만난 저희가 이제는 발끝이 시려질 정도의 날씨가 되니 헤어질 날이 온 것 같아요. 9월에 생가치히로의 첫 추천작을 시작으로 오늘로 달려오기까지 여러분과 함께일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도 있는 법. 내년에도 또 만날 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올해의 마지막 연구소 방문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럼 이쯤에서 분위기 전환 겸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후세계를 믿으시나요? 저는 가끔 저희가 영원히 눈을 감은 후에는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보곤 해요. 그냥 끝없는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일지, 혹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의견이 더 실리시나요? 오늘은 신들과 함께 떠나는 연구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라우브의 심즈. 1000년 동안 48명의 망자를 환생시킨 저승 3차사는 한 명만 더 환생시키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정우님이 연기하신 강림은 원기였던 수홍을 자신들의 마지막 귀인으로 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죠. 저승법상 원기는 소멸되어야 마땅하나 이정재님이 연기하신 염라대왕은 저승 3차사에게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강림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주신이 버티고 있어 저승 차사들이 가도 족족 실패하는 허춤삼 노인을 수홍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저승으로 데려오는 것인데요. 따라서 허춘삼을 데리러 이승으로 내려간 주지윤님과 김양기님, 극중 해연맥과 덕춘역을 맡으신 두 분은 성주신의 막강한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중 우연히 그가 천년 전 과거에 해연맥과 덕춘을 저승으로 데려간 저승 차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기억 못하는 과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둘은 성주신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승과 저승,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천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신과 함께 인과연, 오늘의 넷플 연구소 추천작으로 소개드릴게요. 앞서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이 영화는 배우들 라인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하정우님이 연기하신 강림, 해연맥 주지훈, 이덕춘 역 김양기, 김수홍 역 김동욱, 성주신 역 마동석, 염라대학 역 이정재님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한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원작 웹툰 신과 함께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작과 다른 점이 뭔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원작과 달리 성주신만 등장하고 나머지 가택신들은 러닝타임 문제로 미출연합니다. 또한 김맹호의 존재가 사라졌는데요. 김맹호는 원작에서 해연맨의 상각이자 정기며 해연맨과 덕춘을 죽인 인물이자 결국 덕춘의 손에 죽은 인물입니다. 자세한 배역을 모두 넣을 수 없기 때문인지 이에 관한 스토리는 강림을 통해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칼리드의 토크. 저는 이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성주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랜 시간 인간들의 곁을 지켜온 가택신 성주신은 듬직하고 힘이 센 배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동석님이 연기하셨습니다. 성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서 현동이 가족과 함께 생활한 성주신은 인간을 수호하는 위치에 있어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여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제약에 걸려 있습니다. 이 제약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매우 강력한 존재라 3차사들도 순식간에 무찌를 수 있죠. 또한 전투력이 만만찮은 해원맥이 순간이동과 격투술을 이용하여 상대하는가 했더니 바로 성주신에게 패배하더라고요. 우선 설정상 성주신 역시 신이고 이전에는 저승차사라고 활동했다고 하는데 차사들과 달리 순간이동 능력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극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승에서 내려와서 이 집 저 집 천년 동안 가택신 노릇하며 지켜보니까 이놈의 인간들 더 모르겠더라. 근데 딱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더라.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그리고 원망하고 원통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 모든 걸 거꾸로 읽고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풀릴 거다. 이 인간들도, 세상도, 이 우주도. 이 대사는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저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세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만 더 말해보자면, 어딘들 이 나라보다 못하겠니? 이 나라는 정직하고 신념있게 살면 바로 서울역 가서 신문지로 이불 덮어야 해. 여기가 지옥이지 사람 살 때냐? 그리고 늘 배고프고 늘 바보처럼 살아라? 마이클 잡스 그 사람도 참 배고프고 바보처럼 살면 거지지 그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대사 또한 현재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대사 같아서 맞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천년을 인간과 함께 상주하며 느낀 것이 많은 상주신이라 그런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주옥 같았어요. 애쉬 아일랜드의 바랄라. 이곳이 아름답게 오늘은 내 모든 걸 바쳤사 우리 죽을 때까지 남 변해 감정의 가슴에 한 오늘 내가 죽어도 내 목소리 하나만은 딱한 사람아 내 귀나 맘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나 칼을 잡아 다리 돌아칠 때까지 싸 이곳에 혼자 남아 외롭지 아니할까 또 있는 달을 봐 오늘도 방은 밝아 나 딱 하나의 바람이 방에 불을 꺼도 빛이 나길 바시랑이 같아 불이 꽃은 담배 Where's my fucking bottle of love 순정한 우리 밤에 매일 아름답게 불이 타며 빛이 나길 바래 여긴 모두 적뿐인 바랄라 you know 여긴 마치 전쟁터 난 피를 뿌려 모니터 다시 올 땐 내게 적으로 남아 이제 여기는 바랄라 나뿐이 멈춰있는 공터 나 말정과 같아 내 길은 정상 내려다 보겠지 나의 발자국과 남은 사람 볼라 걸어플라이 난 걸어가 혼자 어디론 가로난 다른 나를 바뀌어 밤새 걸었던 나에게 비춰주는 보상 그곳을 모름 닥쳐 난 빌리고 다쳐가며 더 싸웠고 난 돌아갈게 나를 봐 아시랑이 같아 불이 꺼진 담배 Where's my fucking bottle of love 순정한 우리 밤에 매일 아름답게 불이 타며 빛이 나길 바래 점심밤마다 포도색으로 만들어 밤쌉 Yeah that's our prime time I pop make quiet night 너의 질문에 나의 새벽에 답하지 너희들의 속거리는 환슬한다 나 차를 타서 새 칼에다 우리가 관을 짜 전부터 바래왔지 나와 산타 위에 말에 관심 놓치고 너만의 나 바랄라로 바래다쉬 Yeah God bless him 은자는 소목이여 디디 비춰 위디 다져 구족하지 수원 니디다 니디다 니디 more and more 비나의 내지 노외도 이 궁전 안에 거울에서 어떤 바보들은 요리서 여기 내 답버리네 난 포도주를 거기다 뿌리게 잠인 Valhalla 천장뿐이던 내 거울까지 비추는 샹들리에 다음으로는 3차 사중 수장을 맡은 하정우님이 연기하신 강림입니다. 수장이자 동시에 김자홍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극 중에서는 원작의 진기한의 역할이 합쳐져서 그런지 원작의 허당스러운 모습을 벗고 어느 정도 진지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에 김자홍이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자 검으로 그를 밀어넣고 경고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반말하는 김수홍에게 강제로 물에 빠뜨려 괴물 물고기에게 물어뜯기게 하는 등 원작처럼 어느 정도 성질 있는 모습은 지키고 있더라고요. 3차 사중 유일하게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회상 장면을 통해 과거 장군으로서 시체 더미가 쌓인 전쟁터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홍을 원기 상태에서 되돌리려고 설득할 때의 대사와 회상 장면을 보면 아버지로 추정된 가까운 사람이 전쟁터에서 산채로 혹은 흙더미 속에 깔려 방치되었다가 죽은 것을 구하려다 결국 실패한 것에 트라우마도 있는 듯해 보였어요.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아, 총 1, 2편으로 총 2편의 영화가 있으니까 2편 다 꼭 챙겨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오의 시작.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 생각보다 스토리가 복잡하고 미리 듣고 보시는 것보단 직접 시청하며 찾는 재미가 많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두 캐릭터만 알아보고 라디오 마지막을 기념하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릴까 해요. 그대도 오늘 이혼. 무한히 낙담하고 자책하는 그대여. 끝없이 자신의 쓸모를 의구하는 영혼이여. 고개를 들어라. 그대도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였다. 라는 짧고 강렬한 시인데요. 이번 라디오를 빌려 사담을 살짝 해보자면 저는 사실 라디오에 멋진 대본을 적기까지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었어요. 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의 능력을 비난하고 또 비난한 적도 있었죠.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고 또 멋진 아나운싱을 통해 작품이 되어가는 저의 라디오를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또한 요즘 힘에 들어 우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자신의 더 멋진 미래를 위한 성장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유독 지치고 힘들었다면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는 좋은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있을 멋진 크리스마스와 연말, 이들을 즐기기 위한 조금의 고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요. 아무도 여러분의 또 저의 눈물들을 무시하고 비난하지 못하니까 저희 더욱 강한 사람들이 되어봐요. 조이의 안녕. 이렇게 마지막 네플연구소 방문이 끝났는데요. 저를 포함하여 멋진 라디오가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운 아나운서 송희 언니와 선민이, 옆에서 멋진 기술을 담당한 혜인이와 현지 언니, 마지막으로 같은 날에 라디오를 함께 진행하였던 예솔 언니와 미나 언니에게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한 저의 대본을 매주 꼼꼼하게 봐주시며 피드백해주시던 최고의 동료 제작부, 마지막으로 모든 라디오를 열심히 듣고 저의 추천작을 모두 봐주신 멋진 친구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매주 좋은 대본으로 월요일마다 듣는 길을 즐겁게 해주신 우리 혜지 PD,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의 라디오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는 내년에 또 만나요. 그럼 추운 겨울날 모두 감기 조심하시며 종강까지 열심히 생활하는 멋진 대학생이 되어보자고요. 정말 사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오늘 뭐 볼까? 넷플 연구소의 PD 안혜지, 기술의 이연지, 저는 아나운서 박선민이었습니다.